제발 송팬이면 들어주세요. 예, 우리 블루인즈를 위한 팟캐스트 제발 수원팬이면 들어주세요. 제수들의 부드러운 남자 찰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소동 종마입니다. 예, 저는 메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수원삼성 블루인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예, 우리 제수들은 앞으로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블루인즈를 위한 다양한 토크를 매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수들이 뭐예요? 제수들이? 제수들이요? 방금 했잖아요. 그래요? 제수매 제수매처럼. 예. 제발 수원 팬이면 들어주세요라는 요즘에 제수매랑 제수칭이 유행이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유행이가 한참 되지 않나? 그래도 1년이 넘었네요. 수원 팬들이 이제 우리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런 기원을 담아서. 아, 그리고 우리 스폰 해주는 데인데, 네. 그게 유행 기간이 어디 있어요? 네. 영원히 가야지 그런데. 스폰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아, 그래가지고 그 저번에 회의하실 때 네. 제수들이란 이름 나왔을 때 만장일치로. 딱 됐었잖아요. 예, 물론 네. 그땐 그랬죠. 지금 와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아니요, 이건 방송용 멘트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아, 저희가 좀 용기를 내서 이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첫 방송인 만큼 너무 형식을 차려서 하기보다는 좀 프리하게 좀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어떤 코너를 하면 좋을지 그런 코너도 조금 생각하는 시간 가지고 그렇게 좀 프리하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뭐 지식이 깊게 뭐 축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라이트 팬들부터 해서 좀 깊게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까지 이게 좀 가려운 것도 좀 긁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일이님이 갑자기 방송을 시작하시니까 사투리가 안 나오시네요. 그러게 엄청 진지하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표준어를 사용하시죠. 내가 그래, 내가 원래 그래.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다른 얘기하시더니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할 때는 막 이러는데 또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사람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본주의 표준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까지는 네일님이셨고요. 네일으님 의 발음이 안 되나? 네, 의. 예, 저희 화서동 종마님. 네. 저음의 네. 카리스마 화서동 종마님. 아, 일단 화서동 종마라는 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되게 좀 즐겨봤던 만화가 있어요. 시티 헌터라는 만화가 있는데 저번에서 얘기했는데 시티 헌터를 모르시더라고요. 불멸의 만화인데 시티 헌터. 시티 헌터를 모르고 있으면 인생에 즐거움이 하나 남은 거예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사이바류라는 남자인데 예. 그 사람이 이제 신주쿠 종마로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티브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남자는 여기하고 여기라고 중요한 건 딱 두 군데라고. 그 다음부터는 오실 때 그럼 그 책 들고 와서 혼자 저방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럴까? 그러니까. 떨어져서 도리님. 아, 일단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 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 아무래도 K리그가 어느 정도 마이너적인 느낌이 강한 그리고 또 주위에서는 아무래도 모종목에 비해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 이제 축구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타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관심사에 대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잘 돼야죠. 예. 도리님도 그렇고 저도 저도 저번에 도리님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면서 집에 가는 동안 막 수원 얘기를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전 그냥 그 순간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거고요. 차에서 그냥 한 시간이 후딱 갔죠. 예, 진짜 언제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괴물님. 예, 뭐 저도 같이 뭐 수원 얘기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또 우리 차이스님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판을 깔아줘서. 아, 자리는 우리 네이르님이 마련을 장소 제공. 장소 제공. 장소 제공이 가장 큰 가장 크죠 장소가. 근데 진짜 그 방금 전에 도련님이 얘기하신 모종목과 비교했을 때 와닿는 게 오늘도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모종목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모종목이 빠따요? 빠따. 아 근데 우리 자꾸 이거 자꾸 모종목 모종목 그렇게 그러니까 할 거예요. 그냥 야구면 야구라고 하고 빠따 야구라고 해야죠. 뭐. 그러니까 야구 얘기를 오늘 밥 먹으면서 사람들이 야구 얘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캐리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이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몰라.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일단 누군지도 모르고 네. 어느 정도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단절이 되고 관심이 많이 이제 없다는 거지. 그 얼마 전에 스블미 보니까 누가 이렇게 게시글 올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K리그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느냐. 축구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봐도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축구 안 좋아해요. 축구를 안 좋아하고 축구가 비인기 종목인 것도 맞고 그냥 국가대표 경기 때 내셔널리즘으로 하는 거지 축구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조금 뭐 다른 생각했네요. 경기 수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따지면은 태국의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경기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데도 거기 경쟁비가 터진다고 수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고 이게 내 팀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팀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 그렇지. 것 같아요. 조금 각도도 다르다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NFL이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경기고 그 다음에 저기 중동에 기름 나는 동네가 다 하는 그 뭐죠 그 야구 같이 생긴 거 크리켓. 우리가 그 게임에 대해서 룰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보를 갖다가 계속 옆에서 주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볼 수 있게 되는데 지금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수블루미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게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스를 던져주거나 답을 내주는 경우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가 부족한데 팬들한테 그걸 봐라?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저기 지하철역 앞에서 찌라시 나눠주는 사람들 취급밖에 안 받는 거죠. 그건. 근데 우리나라에 축구 전문 기자가 있나? K리그만 하는?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사들 보면은 야구 전문 기자들은 많아요. 그리고 야구 전문 대기자도 있고 다 있는데 축구 전문 대기자는 없죠. 만약에 그리고 축구 전문 대기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다 유럽 축구 그쪽으로 보겠죠. 유럽 축구는 연결되고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맞아요. 마이너한 게 축구 팬이 마이너한 게 맞긴 맞고 그래서 좀 저변을 좀 넓혀 나가려면은 뭐 그걸 왜 팬이 노력을 해요? 구단이나 연맹이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팬은 우리는 우리 거 그냥 즐겁게 잘 소비하면서 우리가 즐거우면 되는 거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즐거운 거 보고 옆에 있는 놈이 저건 뭔데 저렇게 좋아? 그래서 한번 따라오면 좋은 거고 그건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단이나 연맹이나 아니면 이제 선수단이나 걔네들이 좀 고민을 해서 뭐가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찾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그런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끼리 네. 즐겁게 지내죠. 그 고민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뭔가 그 목마름 이런 대화에 대한 목마름이 아마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네. 방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간도 우리 홈페이지 말고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조차도 네. 최근에 수불미 생겨서 저 너무 좋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축구 최근에 이제 수원 축구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수불미 관련 이야기 탄생의 배경이라든가 왜 저 사람들은 여기에 모였는가 왜 그 사람은 리스니가 그거를 자기를 돈을 들여서 만들었느냐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리스니 그거... 해리슨 리스니 네. 그럼 우리 첫 게스트로 해리슨 씨를 초대를 할까요? 그럼 진짜 그래서 한번 에이 설마 해주시겠어요? 청문회 하듯이 한번 싹 깎아볼까 그냥? 아 어설프게 그러지는 말자 아 이 사람 그러진 말았네 이거 이미 그 댓글 본 사람 많을 텐데 제일 먼저 전화번호를 남기는 팟캐스트 하실 분 하니까 거의 1분 만에 1분도 안 돼가지고 아니, 저 해리슨요 010553 뭐 아니 이제 그 뭐 이제 리스니의 이름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한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제 그 DC 국주결부터 이제 좀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나는 뭐 DC 활동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축구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데가 프리하게 볼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것만 보다가 어디요? DC 국축계.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뭐 무슨 정신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수원 삼성 블루인지 갤러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부패 갤러리만 있다 보니까 아 참 부럽다, 그냥 거기도 그냥 괜히 기웃기웃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 게 왜 생겼는지 몰라. 왜 때문에 언제쯤 생겼어요? 그게 작년 재작년 한 2-3년 된 거 같아요. 재작년 시즌 전이었을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2년 정도 됐다. 이런저런 사람들 모이고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 되게 그때는 화기애애하고 좋았지. 그때 누구냐 지금 백지훈 권창훈 쓰는 그 친구하고 우리 다 같이 뭐 돈 좀 모금해가지고 염기훈 조공도 했었고 처음에 조공했었지 그때 뭐 마늘 엑기스에 뭐에 꿀도 있었나? 꿀도 있었고 그 친구가 되게 고생 그 총대 메고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막 흘러오다가 웬 이상한 이제 분탕종자들 뭐 이래저래 뭐 개박살 나고 걔 말해주면 이거 만약에 듣고 있으면 또 좋아할 거야. 아 그래. 맞아. 어쨌든 이제 그게 관심종자기 때문에 아, 얘기를 안 한 게 좀 관심종자들 그 시절 DC에서 있었던 일들 얘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금 이제 다 점프하고 이제 딱 이제 박살 나는 딱 거기까지 돼서 이제 그 이제 리스니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걸 만들고 다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DC보다는 저기 뭐지? 다음 거 알싸 락사 락사지? 알싸에서 이제 락사로 넘어갔잖아요. 저는 거기 국축 그 국내 토크방 거기서 그렇지. 많이 기웃거리다가 그러다 한번 좀 끊었어요 그냥. 이게 사실 게시판이 그전에는 저희가 블루인즈 게시판이 있었잖아요. 저희 그 홈페이지가 예, 그랑블루 그랑블루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수원 팬들이 거기서 많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 홈페이지가 이제 없어지면서 사실 목말라 했던 팬들이 많았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 팬들이 DC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낙사도 가다가 이제 딱 수불미가 생기니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없어졌어. 네. 네. 어느 날 들어가니까는 갑자기 안, 그 뭐랄까 흰색 화면이 뜨면서 그게 내가 여기 수원 온 지 지금 한 7년째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원 축구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 이제 뭐 그 그랑 자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참 다른 쪽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웃기웃만 하고 뭐 이렇게 뭐 애써 또 가입하지는 않았었지만 기웃기웃만 했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어느 날 한참 일하고 있다가 그냥 축구 얘기나 볼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파일나 파운드가 아니고 그 서버 뭐 어쩌고 저쩌고 만료됐다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 화소동 종마님이 좀 그 커뮤니티 쪽은 총 망라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거의 가장 원래 국축결은 네. 옛날에가 있었어요. 그 지금 그 뭐죠? 그 성남반대 만화 그리는 그 형을 샤빠가 그 국축결에서 좀 오리지널 멤버 같은 사람들한테는 캐릭터 차지를 하나씩 그래서 선물해 준 적도 있긴 있었었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국축계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드시계리라는 게 좀 이렇게 사람이 흥청흥청 됐다가 침묵질하기 시작하다가 분탕질 나다가 관종 나타나면 폭망했다가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살아 꾸목꾸목 살아나고 그러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창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 알싸는 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싸월이 더 싸커월드가 훨씬 더 좋은 사이트였었고 아 싸월이요? 네. 알싸는 그냥 동영상이나 보러 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축구에 대한 그 알싸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네. 카페로 들어가면서 완전 폭망하는 네. 태클 탄 거고 싸울은 사커 월드요? 네 사커 월드 사커 라인이 아니죠? 네 사커 월드요. 사커 라인은 옛날에 무슨 잡지가 사커 라인이 있었나 뭐 쇼핑몰 이름도 사커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글이 좀 올라오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사커 월드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블루윙즈 옛날 그 게시판 같은 경우는 아 정확한 숫자로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때 이제 우리 4대회장 뽑을 때 선거 임명부로 해서 받았던 회원 수가 4만 6천 명 정도 그때 이제 가입돼가지고 정식으로 가입돼서 활동하던 4만 6천 명 정도였었던 사이트였고 그게 아마 군 이제 축구 관련한 커뮤니티 중에서는 제일 큰 덩치였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뭐 여러저러 이차저차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고 아무튼 뭐 수불미가 다시 생겼으니까는 좋긴 좋죠. 꼭 근데 쓰는 말이 예전에 그 국축결에서 쓰는 말투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재라고 불리는 나 같은 사람들 들어가면 좀 되게 좀 낯설기도 하고 이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어느 커뮤니티에서 유입이 돼서 왔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우리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 하나 그게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오는 글의 질이 좀 다르잖아요. 네. 하고 뭐 이렇게 뭐 글로써 이렇게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 뭐 그림으로 재주가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둘 모이다 보니까 우리 컨텐츠가 나오고 괜히 옆 동네 눈치 안 봐도 되고 일단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하면 되고 일단 수원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 컨텐츠를 얻을 수 있는 곳이고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약간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모르겠는데 약간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어디가? 수불미가 그건 사실 어느 커뮤니티나 다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면은 아마 그런 느낌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생겼을 땐 또 그렇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처음 생긴 게 아마 9월 18일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리스니가 처음 만들고 DC 있던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까는 그냥 노는 게 DC에서 노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근데 이제 뭔가 좀 더 알려지면서 이제 그 타 쪽에서 이제 대량으로 넘어오신 분들의 문화가 이제 지금은 좀 더 자리 잡게 되고 이제 뭐 지금 그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쭉 커가는 중. 근데 어쨌든 다 수원 팬이니까 우리는 뭐 다 같은 팀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 당연히 좋은 현상이고 수원 팬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고 우리가 이제 낼 수 있는 목소리라든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어차피 수불미라는 게 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놀아라고 만들어 놓은 놀이터는 아니니까.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룰이 생길 테니까. 자연스럽게 룰이 생기면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냥 수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즐겁게 이제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즐겁게 볼 수 있고 글 쓸 수 있는 사람도 즐겁게 쓸 수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치. 예전에 이제 블루인저 게시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비시즌 가면은 게시글이 좀 확 떨어지긴 해. 그러다가 시즌 시작하면 이제 막 골 한 번 나면 골. 경기 한 번 이제 대박 경기 한 번 나오면은 막 뭐 하루 지나서 들어가면 막 페이지 열 몇 장씩 넘겨야 되고 막. 아니 난 사실 뭐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비시즌이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좀 지루하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니까. 국축결도 한겨울에는 뭐 뻘도들 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뭐 요런 이제 뭐 저 수불님 이야기는 이제 저기 주인장 한번 오면은 그때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는 거라고. 아까 내가 제가 잠깐 저기 수불미 들어보니까 오늘이 23일 월요일. 23일 월요일 이 시간자로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블루포인트 관련 이야기. 오늘 좀 핫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우리 시즌권 1차 배송 시작. 했어? 그거 뭐 오늘 시작이라고 원래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나 인터파크 가서 조회해보니까 안 뜨더라고.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문제라고. 시즌권은 뭐 처음에 공지할 때 23일 배송 1차 배송 시작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우리 작년에 경기장 문제 때문에 시즌권 늦게 왔을 때도 지금 정도에 왔었나? 그랬을걸요. 그때는 그러니까 배송은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 예매 시작이 늦게 판매를 늦게 했지. 판매를 받는 건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네? 우리가 수령하는 거? 그러니까 수령하는 건 항상 비슷했던 것 같아요. 프론트가 정말 천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 우리 그 뭐냐 FA컵 결승 하기 직전에 이거 사람들 진짜 피를 끌어올 때까지 끌어올려놓고 그때 이제 시즌권 판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솔직히 시즌권 판매하는 안내 자체가 좀 늦게 늦어서 경기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아마 아주 경기장 얘기로 들끓게 만들고 작년에 그렇지 작년에 딱 그랬었지. 올해는 FA컵으로 들끓게 만들고 그래도 뭐 경기장 이전권 관련해서는 뭐 좋은 소식들 들렸으니까 앞으로 뭐 좀 몇 년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뭐 메가스토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해 봐야죠. 그때 돼서 블루포인트 얘기 짧게 할까요? 지금은 회원권 얘기한 거고 난 좀 먼저 아니 저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블루포인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머천다이징의 퀄리티나 수량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라이센싱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사실 내가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못해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제일 좀 원하는 거는 메가스토어. 그 다음에 제일 왜 내가 그게 싫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직접 만져보고 고르고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앞에 있는 그 일하는 직원이 뭐 정직원인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올려다보면서 적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같아. 문방구 어렸을 때 가가지고 요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올려다보는 게 불만이었군요. 솔직히 나는 유니폼을 갖다가 뭐 10만 원에 판다. 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갖다가 좀 더 예쁘게 만들어서 12만 원에 팔면은 언제든지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그 컨테이너 앞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사람들이 많지 수원 팬들 중에서. 예, 예. 항상 물건을 사러 가서 구경을 하다 보면은 발길이 돌아서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싶은 걸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골라가 요런 느낌인 것 같아. 반대인 것 같아. 우리의 니즈가 반영됐다기보다는 구단에서 구단이 아니라 그 블루포인트에서 이거를 만들었고 우리는 요거까지밖에 못하니까 니네가 여기서 골라서 살려면 살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작년 그러니까 16시즌 여름에 한여름에 그때 우리가 북페 원정 가서 하는 경기였는데 그날 너무 더워서 그때 북페들 그 팬샵? 아 팬샵이 아니고 그 뭐죠? 그 카페 네. 파는데 팬파크인가? 응, 뭐 하여튼 팬파크에서 팬샵이랑 카페랑 같이 아.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우리 그때 내가 레트로를 아마 입고 있었나? 그랬었는데 그 옷을 입고 거기서 이제 아이스티를 하나 주문했는데 거기 일하던 직원이 나한테 부페 시즌권 있으면 할인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참 웃기면서도 부럽다라는 생각이 탁 드는 게 우리는 언제 저런 거 한번 해보나? 우리는 언제?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이제 구단의 의지냐 안 하고 있는 게 구단의 의지냐 아니면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경기 도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관리 재단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 구단에서도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도 구단 마음으로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고려는 하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블루포인트가 다 잘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 뭐 시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경기도 지금 관리재단 쪽에서 아무래도 지분이 더 많고 또 들리는 얘기로 의하면 그쪽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뭔가 사업 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게 많기 때문에 또봉이 통닭 그 엔석 위에 있는 또봉이 통닭 광고가 구단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아 관리재단에서 한 거라고. 그래. 그거 때문에 그 경기장 사용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치킨집 광고 두 개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단에서 한 거랑 도에서 한 거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찰도 좀 심했었다고 그러던데 그게 아마 그 광교의 도청사 이전하면서 네. 경기도청이 저기 수원역 앞에 있는 거 아마 그거에 대한 거를 그거랑 그 관리재단 그 지분이랑 수원시랑 경기도랑 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딜이 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 얼마 전에 한번 뉴스 예술의 전당 되면은, 예술의 전당이랑 도청이랑 뭐 월드컵 경기장이랑 해가지고 서로 뭐 땅이랑 그다음에 운영권을 뭐 좀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뭐 되면 이제 엔딩인지 얼마 전에 이야기 한번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단이 원하는 정도의 지분 가져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도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진짜 프론트가 좀 무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맞고 그리고 좀 외주를 주려면 똑바로 된 업체한테 외주를 주든가 아니면 외주를 줬으면 그 업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관리라도 제대로 했든가 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아 역시 종마님이 그 유통업 쪽에서 잘 하셔가지고 이런 쪽에서는 또 시켜주면 잘할 수 있다 없다. 아, 근데 아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꼭 머천다이징이 아디다스 로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난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회의 때보다 어떤 그 불만의 수위가 방송할 때 좀 많이 낮아진 느낌이 좀 있어서 왜냐면 다행인 느낌이 좀 우리는 있고. 수원을 지지하는 팬이지 안티의 입장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어. 욕을 하다 그러니까 막 저도 옛날에 레트로 살 때도 막 그러니까 막 밤새서 샀잖아요. 막 애플에서도 밤새서 사면 사람들이 사서 막 좋아서 그래야 되는데 약간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다들 아 여기서 사고 너무 사고 싶긴 한데 위로 올려보고 사야 되고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고민하는데 내 트로트에 딱 든 생각이 그거였거든. 이렇게까지 팬들이 가서 사는데 왜 이걸 좀만 더 하면은 이렇게 살 사람들이 네, 많은데 그 못 사가지고 다니는데 그날 재밌었지. 레트로 사는데 사람들 줄 서 있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제주전이었는데 이겼지. 정말 재밌었어. 나는 그날 집이 경기장 바로 앞이어가지고 새벽에도 한번 나가가지고 사람 얼마나 있나 한번 구경도 해보고 이 사람들 참 진짜 어지간한데 이거 나와가지고 구경하는 나도 참 어지간하다 하면서 그랬었는데 그때 인터넷으로 중계도 해주고 사람들이 사진 찍고 사진 계속 올라오고 그거 내가 올린 거잖아 그거. 아 그때 그 사람도 있었어요. 인터넷에 자기 중국에서 메트로 사러 들어왔다고 공항에서 택시 타고 간다고 아, 본 거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레트로는 그만한 가치가 있긴 있었던 거 같아. 그만한 사서 있긴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 못 산 사람들도 많고 구하려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직도. 아 진짜 저도 그때 사고 나서 아 더 살 걸 이런 생각이 약간 좀 난 그 어웨이 못 산 게 너무 안타까워. 그 못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씩만 사.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그치. 나중에 생각을 해봐요. 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레트로를 딱 입고 아들이나 뭐 딸 손잡고 아니면 손자 손잡고 경기장 딱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한 간지가 어디 있겠어. 세상 천지에. 그치. 그쵸. 지금도 이 좀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 딱 멋있는 게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나이 많이 좀 드신 형님들이 딱 용비를 유니폼을 딱 입고 낡아가지고 마킹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입고 오는 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 나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나 리웨이펑 입단식 때 입었던 유니폼 갖고 있어. 아 그때 직접 입었던 실착? 오. 경매로. 아 경매로? 얼마요? 25만원. 아 나쁘지 않네. 괜찮은 25만원. 나는 그런 경매가 있는지도 몰랐네. 아 그때는 저기였어요. 그때 우리 언제지? KTX 타고 부산 가가지고 FA컵 우승했을 때가 FA컵 그때 2010년? 10년? 8년? 2010년 10년 2010년이었나?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부산 지역에 입사를 해가지고 아~ 입사하고 2주인가 일주일 있다가 딱 FA컵 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FA컵 우승하고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지지자들 모임 이렇게 오프 모임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영통에서 호프집 하나 빌려가지고 그 디프디 겸 막년회 겸 뭐 그런 저런 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희주 선수도 오고 어 진짜요? 네 몇 명 왔었어요. 이재성 선수도 오고 누구요? 이재성 선수 지금 저기 매북가 있는 아까운 놈이지. 아, 아무튼 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FA컵 트로피 하나 갖다 놓고선 술 먹고 이렇게 디프려고 하면서 아니 선수랑 얘기도 하고 그렇게 뜻깊은 유니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 할 거면은 수원 더비 실착 유니폼 고차원 거하고 카스텔레 거 누가 좀 사라고 그러는 거죠. 어, 고차원 거 하나 아직 사이즈가 안 맞아. 사이즈가 안 맞아. 아니 근데 너무 작아요. 저도 고민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뭐야? 고차원하고 카스텔레 한 개씩 남아 있는데. 아, 이거 아직도 수불미에서 한 번씩 해제가 되더라고요.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현재 상황 해가지고 딱 올라오고. 선수가 이거 듣진 않겠지? 고천 선수 아니 선수요? 선수들은 안 들을 것 같아. 고천 선수 아니요 옛날에 그랑블로 게시판에 선수들 맨날 들었었어요. 맞아요. 맞아. 게시판은 자주 들을 것 같은데 지금도 몇 명 수불미 하고 있다라고 이거 올라갈 거잖아 수불미. 아 수불미에는 올라가죠. 흐리시는 그럼 누군가는 듣겠죠. 누군가 들을 수도 있죠. 고천 선수 고천 선수 사랑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등치가 좀 커요. 아까는 다 살 수 있다며. 10만 원, 12만 원짜리야, 20만 원짜리야. 아니지. 알았어. 올해 이제 또 고창호 선수가 오른쪽에서 또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수원 구단 천호골 주인공이 고창호이잖아. 아, 그래요? 그때 그랬나? 아무도 못 맞출 거였는데 서정원 감독이랑 그 애기 한 명이 맞췄죠. 그래가지고 그 애기 상품 받아가고. 그럼 스태프가 했던 건 900이에요? 900골인가? 그거를 내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그 고차원 천 티를 내가 샀거든. 그거 가져와봤자 보여주지 방송으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미리 준비해. 아니 스테보도 그런 티 있었잖아요. 무슨 900 스테보 800 아니었나? 900이었나? 그렇게 그때 바로 전이었을 텐데. 고차원 천옥골이 내북전에서 들어간 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잘. 저도 언제쯤인가요? 재작년이었는데.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웨이에서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어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니까 뭐 요새 요즘에 기억을 기억하는 거 있어. 머리를 긁적이면서 지금 내 이름이 다시 오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티가 내가 집에서 작업복으로 입는 거라 지금 빨래통에 들어가 있나 봐. 천옥골 티를 작업복으로. 고천의 천옥골 티는 작업복. 그 정도 가치. 아니 나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도 작업복으로 입는 사람인데. 아니 그거는 뭐 레알 마드리드니까 수원보다 레알이 좋다. 내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난 수원 거 보러 갈래, 레알 거 보러 갈래. 두 개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면은 레알 가지, 레알도 보러 가지. 아, 왜요? 난 수원 거. 나는 수원 거 볼 건데. 수원 거. 그럼 나는 레알 보러 갈래. 가시 있는데 가. 아, 나 그런 거 안 흔들려. 내 그런 걸 가지고 난 모르는 사람 아니야. 알았어. 예,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저기 뭐지? 수불? 아, 불포. 아, 불포 얘기하다가. 불포 얘기는 뭐 한 요 정도? 아니 뭐 더 잘 될 거예요, 그죠? 예? 이제 뭐. 네, 좋겠다. 네, 더 잘 될 거고 사실 배송이 제발. 너무 느리니까 마킹까지 해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배송 느리게 받는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만 조금만 신경 써줘도 아마 불만이 반으로 줄진 않을까. 아니, 근데 마킹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팀은 마킹을 현장에서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니까는 현장에 살 수 없냐. 마킹을 맡기는걸 배송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게 불가능한 거야 마킹이. 마킹하는 거 보셨어요? 마킹하는 거 봤어요. 되게 간단해요. 그거 그냥 유니폼 놓고 드레스에 넣고 그냥 푹 찍으면 끝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금 이제 운영하는 데가 기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 기계가. 그래서 동대문에 가서 갔다 와서 해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해오든가 이런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매일매일 가는 건 아니겠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뭐 그런 식이겠죠. 그래 마킹도 기계가 하고. 있다면은 절대 그렇게 늦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킹 기계 있으면은 등기 날 마킹 하고 끝나고 나면 그 지퍼 아니면 팔고 뭐. 아디다스가 장난하는 걸 수도 있지. 아디다스가 물건을 안 내주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겠죠. 아니면 뭐 유니폼 재고가 정말 딸린다던가. 우리가 수원 패널이 너무 많이 사서.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깔끔하게 이야기해주면 아우 저희 수원 팬들 이거 뭐 많이들 사줘서 재고가 딸리네요. 그 한마디 하면은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리콜돼도 박수 받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지도 없이 뭉개고 있으면은 그럴 거예요. 그래요. 기회가 없는 게 맞을 거예요. 기회가 없는. 일단 지난번에 그 MOQ 3000개 발언이 조금 많이 분노를 자아냈죠.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불만이 증폭이 됐는데 유니폼 이제 요번에 특별 판매한 것까지 마킹이랑 같이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고 뭐 택배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사라졌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오 진짜요? 네. 오 그런 사람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택배 다 드셔서 가지고 있어요. 아. 오. 저 수불매 몇 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택배 번호를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재고가 있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물건이 없다. 아 맞아. 이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그건 쇼핑몰에 하다 보면은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니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 불포 사람들 뭐 직원들 뭐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 그래도 DIF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그래도 수원삼성이라는 곳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줬으면. 그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좀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사명감을 갖고 그거를 하나를 기다리는 팬들이 많으니까 그런 팬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다른 시선 하나. 우리가 그만큼의 매출을 만들어주는 단체인지는 생각해볼 필요도 있긴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무슨 머천당이 나오고 뭐 하면 큰 구매력을 보여서 빅보이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우리가 막 이런저런 욕을 안 해도 막 막힌 기계 갖다 놓고 막 컨테이너 옆에 한 두세 개씩 갖다 놓고 막.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게시판에 글을 썼나 아마 그랬었을 텐데 좀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 도저히 블루포인트를 해서 니네가 많이 못 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못 만든다 니네가 구매력이 생각보다 적다 라고 한다면 사업 털고 나와야죠. 그거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 이익을 창출할 줄 알고 창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구단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한테 이제 경쟁 입찰을 뭐 내려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팬들의 니즈를 좀 충족을 시켜주려면 생각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K리그에서 그러면은 수억만큼 팬을 보유하고 어느 정도 성적만 받쳐주면 잠재적 팬들까지 보유성이 가장 큰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돈이 안 된다라고 계속 핑계를 대거나 그럴 거면은 돈이 안 되는 거 왜 잡고 있어요? 그만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될 시기라고 봐요. 뭐 아직은 조금 더 이제 그쪽에 대한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기다려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바꿀 건 바꿔야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불포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진짜 뭐 네. 후반기 한번 네. 잡아서 하죠. 네. 네. 후반기 한번 네. 잡아서. 또 한번 하고.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업시켜보죠. 너무 불포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가지고. 뭐 여자 게스트 와요. 예. 네. 여기 예쁜 여자분 목소리가 들어가면 듣는 사람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아. 불만이 생기는 여자 게스트가 없다네요. 아니 뭐. 갑자기 또 어두워지네요. 좀 다 시끄매가지고 막 못생긴 사람들 막 모여있으니까 나 빼고 다 못생겼어 그냥 여기. 누가 불을 자꾸 끄나 어두워지는 것 같아 분위기가. 실내가 어두워지는 느낌. 무슨 얘기하면 좀 밝아질까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아. 방송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간단히 정리하죠. 예, 예. 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그가 시작되면 이제 리브 퓨리브 같은 걸 한번 달았으면 좋겠고. 그쵸.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우리 그 꾸르바디에는 소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모임들도 한번 소개 좀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남자들만 득식을 한 데는 다 패스를 하고.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 소모임 같은 경우는 한번 초대도 한번 해서 얘기 좀 들어보고. 세 달 걸립니다. 그거 네. 세 달 책임은 종마님이. 책임지시고 아, 추진하시는 그래. 거죠? 먼저 말씀하신 분이 그럼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딴 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실 거 있지 않았어요? 아, 또 뭐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리뷰 프리뷰 예 그리고 소모임 네 무게 예 또 하나가 뭐 그리고 이제 경기장 원정들 많이 가실 건데 원정 네. 가면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라든가 맛있는 집, 그렇지.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네. 대기업에 사는 건 다 빼고 네. 뭐 이제 발품 팔아서 시장 가서 먹는 맛있는 집들에 대한 걸 한번 기획을 해보고 네.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단이 95년에 창단을 했으니까 네. 96년이니까 올해 이제 20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20년을 겪으면서 또 우승 네 번을 했고 큰 별 네 개는 달았고 뭐 FA컵, 리그컵 뭐 예전에는 아주 먼 옛날이지만 아시아의 챔피언인 적도 있었었고 두 번 연속.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뭐 최근에 유입되신 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전부터 계속 공설운동장 시절부터 계속 다니셨던 분이면 옛날 기억도 날 겸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사건들 하나 두 개씩 거의 한국 프로축구와 그 아니요, 같이 하는 그래서 옛날에 럭키 금성인가요? 아, 거긴 그건 너무 싫어요. 네, 너무 싫어요. 동대문 시죠. 동대문은 한번 가보니.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그 안양이 북패로 연고이전하면서 네. 제가 안양 사람인데, 예, 시청 앞이었나 그 8차선 도로에다가 LG 가전 박스, 빈 박스들만 물론 빈 박스를 갖다 놓고 길 한 건데서 태워버렸다니까요. 와, 그게 그 기사에 많이 나오는 그 사진. 네. 안양 사람들 정말 열받았었거든. 그때 안양이 인기 많았죠, 축구. 그때는 이제 안양 동사무소에서 표를 팔았어요. 안양의 각 동네 있는 동사무소에서 표를 팔았었고, 이건 제가 정말 겪었던 일인데, 안양 공설운전장에서 이제 지지대 더비 할 때, 그때 이제 안양역에서 내려가지고 공설운전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택시를 타고 기사 아저씨한테 공설운전 가자고 축구 보러 가냐고 타고 그랬더니 막 아저씨가 자랑하신 거예요. 요즘에 안양이 잘한다는 둥 뜻다가 어쨌다는 둥 막 얘기하다가 수원팬이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안양 사람인데 그때 수원팬이셨어요? 네, 때릴까 봐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다가 경기장 내리고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여고생들이 내리면서, 이렇게 나 수원팬이었지 이러면서 머플러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막 버스 정류장에서 여고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뭐 어저께 뭐 안양이 이겼네 졌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보면은 안양이 그랬던 데인데 뭐 그렇게 하고 간 거 보면 그 팀이 잘 될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 아무튼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고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랑블로 게시판 때는 연고 이전한 관련한 글을 한 두 개, 세 개 정도 쓴 적도 있긴 있었었는데 시간 나면 아마 그 얘기를 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많이 희미해지긴 했는데 뭐 부패가 서울 가서 성공을 하니까 뭐 연고 이전은 용인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될 게 아닌 것 같긴 하고 이게 시간이 10년 정도, 10년 이상 지났죠. 한 13년 됐죠, 이제. 2004년도였나 아마 그때 그랬었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의미라든지 그 당시에 그 느낌이 많이 퇴색됐어요. 많이 퇴색되고 그 당시에는 진짜 모든 구단이 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런 반대 성명도 내고 뭐 이제 TV에서 토론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MBC, ESPN일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두 팀이었어요. 안양의 서포터 한 명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패의 서포터 한 명, 그 다음에 사회자 한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이제 안양 그 팬이었던 사람이 울분에 차서 그런 토론을 하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서포터도 공동 성명도 내고 하면서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그쪽을 이제 부패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부패라고 하기는 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된 일인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수원 팬들 중에서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수원이랑 안양이랑 옛날에 한번 FA컵 16강에 붙었잖아요. 그 이름을 이제 오리지널 클라시코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맥락에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저는 반대예요. 나도 네. 반대. 예. 네. 왜냐면은 그런 거는 뭔가 이제 서로 간에 쌓아 올려지면서 뭔가 이제 거리가 있을 때 더비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한 100년 뒤가 되면은 방금 화선동 종만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 이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때쯤인데 그래도 그때 어쨌든 수원이랑 안양이랑 붙는 게 오리지널 클래시코 더비라는 얘기가 나온다. 아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클래시코라는 얘기는 없고 지지대 더비도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는 둘인데 하나가 없어졌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안 붙어가지고 모르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붙여야 되냐 마냐의 문제는 또 굳이 이름을 붙이려면은 뭔가 서로 지금의 안양과 우리 간에 뭔가 사건이 있거나 새로 뭔가 있으면은 또 불이 붙으면은 이름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억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그 이름에 따라서 뭐 흥행이 되고 좋아진다? 좀 그거는 저도 지금 보면은 K리그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동해안 더비라든지 뭐 전라도 호남 더비 뭐 각가지 더비들을 붙이는데 그 더비들이 다 흥행을 거두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굳이 어거지로 이름을 만들어서 붙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계속 쓰고는 있지만 그게 좋은 이미지로 무조건 남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도 뭐 사실은 저 부패랑 하면서 뭐 슈퍼매치라고 그러는데 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보면. 일단은 더비라든지 뭐 그런 라이벌전은 좀 치열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그 안양을 만나기도 어렵고,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면은 어떻게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 우리가 지지대 더비를 했기 때문에 너희랑 다시 더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좋아요. 물론 안양이 K리그로 이제 클래식으로 승격을 하고 멤버 보강이 이제 되면서 정말 피 튀기는 순위 경쟁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K리그 최초로 이제 지역 더비라는 거를 한번 겪어본 굉장히 의미 있는 팬들이고 그렇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본 결과, 사실 수원 FC라는 팀이 챌린지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팀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어떤 선수가 있으며 어떤 운영을 하는 팀인지 잘 몰랐는데, 한번 올라와가지고 진짜 수원 더비라는 걸 한번 겪어보니까, 이거는 양 팀의 크기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팬들이 만들어가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경기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 두 개가 맞물려야 그것도 더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 뭐 비슷한 게 이야기를 하면 맨시티나 맨유도, 맨시티가 한참 밑에 있을 때는 맨유 팬들이 맨시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자극도 한 일도 없고, 그냥 거기도 약간 나름의 위아더 월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급부상하다 보니까는 시끄러운 옆 동네 뭐 시끄러운 이웃. 뭐 이웃이니 뭐니 뭐 하면서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 오리지널 클라시코라든지 슈퍼매치라든지 조금 더 나가서 지지대 더비라는 거는, 사실 지지대 더비는 좀 오감도 괜찮고 뭔가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억지로 뭔가를 만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오리지널 클라시코도 그것도 이제 양 팀의 서포터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악수까지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거는 사실 더비라고 만들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원 FC 대 수원 삼성 블루윙즈, 이거는 그냥 뭐 굳이 광고를 때리지도 않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축구 팬들의 머릿속에는 이건 더비다. 그냥 우리가 정의를 안 내려도 이건 더비인 건데. 예, 물론 뭐 더비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부분 그거는 저도 동의하고, 근데 이제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저는 생각했는데. 뭐 이것도 뭐 안에서 워낙 그때 반대 여론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때 근데 사실 뭐 반대하고 말고의 문제까지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더비라는 정체성을 찾는다라든지 그거를 바라보는 그렇죠. 시각이 아직까지는 뭐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우리나라 축구 불모지예요. 축구 불모지라서 그런 게 저런 게 안 되는 거야. 불모지. 그럼 다시 또 원론으로 또 가는 거야. 또 우리 처음부터 축구 불모지. 개로 가요. 다시. 우리는 마이너한 사람들이야 다. 그런 느낌이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라는 느낌. 그래야 뭔가 좀 치열하고 관심 가고,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될 그런 뭔가 동기부여 같은 게 있어야 되고, 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선수들 또한 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 후배들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팀의 정서적 상황까지 고려를 한 그런 느낌의 이제 경기들이 많이 생기면 어느 정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화소동 종만님께서 이제 뭐 좀 준비하시고 싶은 코너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히스토리 오브 수원 예. 얘기하다가 이제 또 연고 이전 얘기 나와가지고 네. 또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예, 그럼 이제 또 다른 분 또 좀 코너 저 종만님 얘기하던 거 이어서 얘기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 더비라던가 이런 K리그의 역사 관련된 것도 히스토리 수원에서 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수원 얘기뿐만 아니라 K리그에 예전에 있었던 일들, 연고 이전 얘기 포함해가지고 그런 걸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해보죠. 뭐 위키디피아만 믿으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의 기억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추억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추억 거슬러 가라 카모. 전북 다이노스? 그 완산푸마. 완산푸마. 나는 경남이야. 나는 저 옛날에 로얄즈 그다음 아 맞다 구덕 어 구덕 예, 로얄즈 시절 그다음 포항의 전대미문의 아톰즈 시절 아 그 제정신 아니고서야 그 일본 만화 캐릭터를 라이센스 하나 안 하고 그 근데 만... 그때 그걸로 인기를 엄청 끌었었잖아 아톰즈로 90년대 초반에 초등학생들이 포항 팬이 엄청 많았어요. 그 아톰즈 나 박광실 진짜 좋아했었어. 하고 또 어떻게 생각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창원의 그 공설 운동장에 치타스 경기를 자주 했었던지라 그러면 또 치타스 경기 쫄래쫄래 보러 가고 LG 치타스. 그 당시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가면 워낙 큰 공장들이 많은 겁니다. 아, LG 창원 치타스요? 창원 치타스. 아니 LG가 아니. 이제 창원에 공장이 큰 게 있으니까. 아 근데 안양 LG인데 창원 와서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연고지라는 개념이 그때가 없었을 때 서울 공동연고 쓸 때였을 거예요. 네, 서울 공동연고 쓸 때였고 그러니까 안양이 서남부 지역 연고지라서 수도권 서남부랑 서울 서남부 지역이 안양의 연고지였고 연고지 개념이 정확히 원래 그 LG가 충청도였어요. 어, 연고지가 충청도였었고 오. 경기도가 부천이었어요. 아, 경기도가 유공. 유공이 경기도였었고. 코끼리.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연고가 원래는 비어 있었던 상태였었고 일화가 창단하면서 연고지를 서울로 동대문으로 했던 거고 그러니까는 유공이랑 LG가 그럼 우리도 서울 할래 그래서 서울 올랐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여기 뭐 사실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보다 밑에 있던 지방 사람들보다 문화적으로 큰 혜택을 그래도 볼 수 있었던 사람들 혜택까지는 아니고 기회가 더 많았던 사람들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창원종합운동장에서 뭔가 축구팀이 와가지고 경기를 한다 이거는 진짜 안 가서는 안 될 그런 이벤트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안양 LG만 경기했냐? 아니거든. 또 대우로얄즈도 와서 경기하고 아톰즈도 와서 경기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연고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니까 초등학교 때인가요? 유랑구단이었었죠. 국민학교 때지. 그때는 팬도 많았지. 많았죠. 그때는 내가 그때 당시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리그의 이름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때 뭐 하여튼 경기를 하면은 그냥 337 박수에 꽹가리 하나만 있으면 경기장 꽉꽉 차고 그때도 창원 종합이 수원 종합하고 분위기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한데 항상 만원 거기는. 그치. 그랬던 시절. 우리 예전에 수원 종합에서 경기할 때 파도 타기도 했던 것 같아. 엄청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그 신문지 계속 찍다가 자기 차례 오면 날리고 또 찍고 그 날리고. 파도 타기가 그때 비석이었던 것 같은데. 비석. 비석이 어떤 아저씨 한 명이 깃발을 들고 맨날 파도 타기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 같다. 그때 그 아저씨 어렸을 때 그 아저씨 쫓아가지고 같이 이거 깃발 들고 달리는데 같이 따라가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옛날이네요. 다 꼰대들이야. 저는 젊고 잘 생겼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젊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피. 요 아저씨 손 내리시고. 나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분. 일단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아 저는 아닙니다. 지금 애들은 국민학교라는 개념이 아예 없지 않나? 아예 없죠. 뭐 거의 일제강점이랑 일제강점이랑 거의 비슷한 거. 국민학교. 내 졸업앨범에 국민학교 써 있는데. 와 냄새 난다. 이거 좀 구분 져줘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는? 자 일단 수원 얘기하시죠. 수원 얘기하고 심하다. 나만 써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진짜 학력고사 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다 수능 세대네요. 다 수능. 네.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뭐 오늘 짧게나마 또 일단은 뭐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그래도 이렇게 깊게는 못 들어가고 일단 뭐.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니까 살짝만 터치하고 나오는 지금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좀 더 하게 되면 네 이제 조금씩 잡아가야죠. 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항상 이기는 경기가 많아가지고 막 다들 취해서 방송하는 거야. 그냥 수공에 취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다가 잔냐고. 이제 그렇지. 그래서 선두권 경쟁하고 그러면서 요번에 우리 팀 성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우승. 나도 사실은 우승권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왼쪽 풀백이 조금 정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안 정해졌으니까는 매북이 우승할 것 같다? 아 그건 아니고 우리가 왜냐면 이게 상대방이 엄청 세진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아니 좀 그런 느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북이 정말 미친 영입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저 팀이 우승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반해서 요번 시즌은 우리도 영입이 최근 몇 년 들어서 굉장히 짭짤했던 것 같거든요. 네. 의외로 일단 김민우가 뭐 1년만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김민우도 왔고 그 다음에 뭐 K리그에서 검증은 안 됐지만 김민우랑 최성근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주 리그 그 팀에서 최우수 선수 자기 팀 내 이제 그 수상에서 최우수 선수 팬들이 뽑은 선수 그 다음에 뭐 선수들이 뽑은 선수에서 최우수 선수 받은 그 네. 그런 수상 이력이 네. 있어요. 그 율먼? 율먼? 율먼도 왔고. 아 근데 율먼이 정확한 건가요? 저먼 그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발음을 갖다가 영어식 발음을 할 때가 있고 유럽식 발음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영국식으로 있지 않아요? 영국 아니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호주 사람들 이름을 보면 거의 그 동유럽이나 북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이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J 발음이나 R 발음이 틀려요. 많이. 그러니까 J 발음이 유저 유. 이응 발음이죠. 이응 발음. 이응 발음. 우리는 H고. 통일해서 부르자. 율먼이라고 하자. 일단 율먼이라고 하고 네. 뭐 정식으로 명칭이 이제 구단에서 발표하면 이러다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구단에서 오피셜 내는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불안했었던 뒷문 신하영이 맞잖아요. 예. 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의문 부호를 갖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데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신하영이 김진영한테 밀려가지고 후보를 했었다라고는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또 나와서 되게 안정적으로 했거든요. 마지막 이제 리그 이제 그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골키퍼 부분에 있어서는 신하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윤재 코치 뭐 이윤재 코치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딜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노동권이 임대로 갔다. 노동권이 거기서 뭐 출전이 보장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광고 보고 포항이 요즘 자선 사업을 시작했나 이 생각이 좀 나. 그러니까 갔다라고 하길래 아 노동권을 보냈구나 아. 분필자인데 이랬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1년 임대. 임대. 엄청난 그러니까 웬만한 좋은 선수 하나 사들고 온 거와 맞먹는 그런 이게 글쎄요. 일단 뭐 그런 포항 프런트 분들 되게 고맙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신하용을 만약에 우리가 2-3년 정도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에 양영모가 이제 우리 팀에서 세컨 골리로 활약을 하다가 1-2년 뒤에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또 노동권이 올라오고 노동권이 포항에서 경험치를 먹었으면 그 경험치 먹은 만큼 또 수원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고 노동권이 가서 빈 1번 자리를 신하용이 1번을 얻음으로써 자기도 이제 뛰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긍지를 가질 수도 있을 거고 구단에서 생각해 준다라는 느낌. 그럼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뭐 좀 이거는 내가 참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짜증나긴 한데 그때 매북에서 이제 권순태가 확실한 주전을 잡기 이전에 그렇지 최은성 최은성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발로 나오다가 선발 나오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권순태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하고 이제 뭐 일부 매북 팬들은 뭐 권순태 하는 게 없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 권순태라는 선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신하용 선수도 좀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더 크다고 보고 하고 그 정점에는 또 이윤재가 있는 거고 그렇지 신하영 예 배물림은 어떻게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아 부정적인 입장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데 수원팬 맞나요? 수원팬으로서 기대감은 가지지만 이제 네. 좀 냉정하게 네. 분석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나가 지금 까지 얘기하신 게 골키퍼 영입은 저도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신하용의 영입 및 이런 거래 관계도 트레이드도 내용도 좋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봤을 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윙백 나간 홍철이라던가 신세계가 나가고 영입한 김민우와 최성근 두 선수인데 김민우가 과연 왼쪽 윙백에서 뛸지 다른 포지션에서 뛸지 모르겠어요. 원래 멀티 포지션 자원으로 영입을 했다 그랬고 주 포지션이 공미와 중미 뭐 또 윙백까지 뛸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나간 선수들을 봤을 때 윙백 자원들이 나갔고, 그 다음에 중매에서 건창훈도 나갔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시즌 좀 수원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수비형 미들에서의 보강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걸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영입을 하긴 했지만 나간 거에 비해서 그 작년 대비했을 때 플러스 요인이 있냐고 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나. 근데 이종성이 올 시즌에 굉장히 레벨업을 많이 해서 나타날 것 같지 않나요? 그거는 저도 기대를 하고 있긴 있는데 단순한 기대치지 아직 검증된 자원이라 그러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성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요. 저는 진짜 지금 오늘 이종성 요즘 같은 페이스라면은 김선이 와도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어쩌다가 이렇게 뭐 요 부분은 요 영입 관련해 좀 짧게 다뤘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저도 길 들어가도 깊어져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들 이종성으로 이제 포커스만 맞아도 해도 저는 한참 들어가요. 올 시즌은 AFC 티켓 따는 거 정도가 베스트지 않을까. 우승은 아무래도 매부계들이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리그에만 우려낼 수 있으니까 일정상이든 선수층도 두껍긴 하니까 걔네들이 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우리는 한 조각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조각 하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긴 하고. 그게 나는 그래서 욕심나는 게, 영규원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박주호를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영균이 얘기했잖아요. 대표팀에서 발을 맞춰봤는데 박주호랑 굉장히 잘 맞았다, 그래서 꼭 영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큰 허황이죠. 저는 박주호는 또 박주호 아내가 제가 알기로 스위스 인증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국내 지금 당장 오는 건 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염기훈 자리에 호날두. 아니 하고 나는 그 날두는 이제 나이가 많아. 아까 그 뭐 염기훈이 더 많아요. 아 그래. 지금 2017 수원 스쿼드에 한 가지가 좀 부족한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뭐 저번에도 잠깐 뭐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김건희를 나는 그 마지막 그 한 조각의 퍼즐이 김건희를 갖다가, 이게 뭐 물론 반대 의견도 많겠지만 김건희를 갖다가 지동원처럼 썼으면 하는 느낌. 그러니까 좀 오른쪽, 아 그냥 왼쪽이나 오른쪽 이쪽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측면 포워드 윙포로 이렇게 좀 썼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딜 보면 되냐면 신세계가 외국전 퇴장단 했던 경기를 보면은 거기서 김건희가 외국 애들을 오른쪽 왼쪽 탈탈 털어서 그 크로스 올려주고 슈팅 찬스 잡아내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하고, 뭐 전반적으로 그날 퇴장당하기 전까지는 경기력이 우리가 워낙 좋았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 때 권창훈도 같이 했었나요? 그날 권창훈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김건희랑 권창훈이 되게 둘이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둘이 같이 뛴 경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그게 아쉬웠고. 그래, 나는 오히려 권창훈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요? 세우가 그래서 뺐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생각보다 센터포드 자리에서, 그러니까 센터포드는 아니고 공격수 탑 자리에서 몸을 비빌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몸이 안 만들어진 것 같고, 근데 희한하게 그 사이드 자리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나 패스를 짧게 내줘서 우리 선수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게 봐가지고. 본인이 발기술에 조금 자신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고 나갈 공간이 있을 때 자신 있게 붙는 모습이 있더라고, 그날 경기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 막 매국애들이 자랑하던 최규백? 느그백? 이런 애들 뭐 완전 그냥 털었잖아 그 경기에서.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 아 분명히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검증된 자원인데 이상할 정도로 되게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게. 골을 네, 너무 막중했어요. 근데 골뿐만 아니라 그 한 두세 경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경기에서 좀 일단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 리그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K리그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편이긴 하고, 대학교에서 1, 2학년인 애가 득점만 먹었다, 리그 득점만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위 리그에 와가지고 얘가 바로 뭐 수비수들 털고 그러는 건 내가 볼 땐 거의 이제 불가능한 얘기지 않을까. 여태까지 K리그 자원 중에 그랬던 자원이 박주영밖에 없었나요, 그러면? 아, 그것도 사실 박주영도 얼마 쯤 얘기해요. 그리고 박주영도 10년이 넘었죠? 이재성. 이재성이 좀 고려대에서 바로 이제 오자마자 아. 그 해가 저는 오히려 제일 잘했었던 것 같아요, 이재성은. 한두 경기는 꽤 괜찮았죠. 오른쪽 아니요 이재성이요. 아 이재성이요? 예, 오른쪽 윈백으로 한번 나왔었을 때도 참 괜찮았고. 아니, 올 시즌은 말씀은... 올 시즌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백 쓸 것 같아요. 확실히 3백 쓸 것 같긴 하고 예전에 차범근이 보여줬던 그냥 진짜 완전히 플랫포 그냥 센터백 4명으로 포백 이것도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 윈백이 없는데 없는 윙백 쥐어짜면서 만들어놓은 전술은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 차범근이 그렇게 했었었나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죠, 그때. 마토, 이정수, 박기주, 뉴에이펑. 뉴에이펑, 이렇게 4명 세워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앞에 공격진이 굉장히 화려해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쵸, 수비수가 4명이나 어우, 그때는... 근데 저희도 지금 공격진도 연기훈, 조나탄, 김민우 나오고 이러면은 판토스에 뭐 공격진이 화려한 거는 뭐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지금도.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격수를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박기동? 아, 박기동. 박기동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플랫하게 갈 건지 아니면은 하향곡선을 그릴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거에 못하죠.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해요. 연습장에 가서 연습 경기를 뛰는 걸 봐야지만 뭐 판단하든 말든 하지. 예측해도 틀리는 게 뭐 이런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박기동과 조동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박기동과 조동건의 스탯을 비교를 해보자. 맞아요. 이거 이걸 좀 해가지고 팩트예요. 박기동이 9골을 넣고 조동건이 4골을 넣었어요. 작년에요? 네, 작년 시즌에. 그래서 그냥 골수만 봤을 때는 박기동이 2배 이상을 넣어가지고 더 좋은 공격수인데 실제로 뛴 시간을 대비했을 때 박기동이 260분당 한 골을 넣고 조동건이 290분당 한 골 넣었어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기록만, 골 기록만 봤을 때. 그리고 오히려 슈팅 수를 따졌을 때는 조동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조동건이 슈팅을 남발했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박기동이 적은 찬스에서 잘 넣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박기동이 찬스를 못 만들었고 또 조동건은 찬스를 잘 만들었다도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 스탯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미는 없을 수 있죠. 근데 그냥 보는 건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본 게 제가 전체적인 성적을 봤었는데 조동건하고 박기동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조동건이 리그에서 40골 20어시스트 정도를 했고 박기동이 20골 20어시스트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한 유형의 공격수라고 볼 수 있고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리그에서 10골 이상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동건 기동이요? 예. 조동건 최다골이 8골인데 그게 바로 후원 이적 전에 해요. 그리고 예. 박기동의 최다골이 올해 작년에 9골. 이거 역시 후원 이적 전에고. 요 점이 좀 이런 점들이 물론 박기동이 지금 현재 상승세기 때문에 꼭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올해 박기동이 작년처럼 주전으로 나설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조나탄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주전이 아니라 조동건과 같은 역할을 할 건데 그럼 축소된 시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일단은 뭐 팀도 바뀐 상태고 그다음에 뭐 일단 우리는 염기훈이라는 최고의 도우미도 있고 그리고 중원에서 이선이 우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박기동이 조금 좋을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 상주랑 우리가 예전에 경기를 했을 때 뭐 움직이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었어요. 그 이제 수비수들이랑 경합이라든지 돌파라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탄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찬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16시즌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수비를 보면 경기력 포함 수비를 딱 보면 빠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피지컬 좋은 선수들을 하나도 못 막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우리가 상무하고 경기를 하면 항상 안 좋은 경기력, 정말 저질 같은 경기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광주 상대로 이찬동 이런 애들, 몸 단단한 애들, 그 다음에 코바 이런 애들, 몸 좋은 애들, 그런 애들한테 다 털렸어요. 탈탈 털렸어요. 우리가 16시즌에 항상 그런 경기 이력에서 안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도리님이 말한 이제 그 뭐 박기동을 바라보는 시각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올 시즌에도 수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결과가. 박기동이 좀 조나탄이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출전 시간을 받을 것이고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나탄하고 스타일이 완전 다르니까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건 맞긴 맞을 거고. 그리고 뭐 암만 안 돼봐야 손정탁만큼 하겠어요. 우리 손정탁도 영입했는데 뭐. 누구요? 손정탁이요. 아 몰라요? 기억이 없네. 탁탁탁? 에? DC 있으면서 손정탁을 몰라요? 뭐 틀당은 기억하시겠죠. 언제? 누군데요? 그 키가 큰 공격수가 있었어요. 리그에. 아... 포항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 수원에 왔었었다고요? 네. 나는 그냥 딱 로저 같은 애 딱 한 2년만 더 왔었으면. 아, 좀 노자가 좀 아쉬웠죠. 후반에 적응하고 나서 잘하기 시작 잘하니까. 별로 아깝지가 않던데. 저는 로저가 너무, 그러니까 뭐 그 로저하고 산도스 같이 있던 시즌에 로저 좀 안 좋을 때 산도스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산도스 조금 다운될 때 그때 로저가 미친 듯이 해줬었거든요. 맞아요. 로저 딱 좋아지려고 하니까 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아까 조명이 조나탄하고 박기동이 스타일이 다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박기동하고 조나탄하고 같이 나오는 그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지금 팀은 투톱은 투톱은 아니 투톱이 아니라 쓰리톱으로 해서 염기훈 박기동 조나탄으로 가는 거죠. 조나탄이 약간 측면에서 빠져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은 좀 괜찮지 않을까. 투톱보다 투톱은 저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볼 때 측면을 탈탈 털리겠네요. 근데 우리 수비가 문제죠. 이게 우리가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이 아마 3백을 할 때 가장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 중심이 되는 게 아마 좌우 양쪽 풀백들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공격과 수비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앞에 나가 있는 3톱 자원들이 수비 부담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염기훈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3백 할 때 수비 부담이 많이 덜어지니까 공격 쪽에서 조금 되게 날카로운 모습을 이제 후반에 많이 보이고, 사실 뭐 어시스트도 후반기에도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우익이 활동량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장우익이 활동량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앞발이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로 수비를 하는데, 아마 경험이 없어서 조금 실수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는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3백을 한다고 그랬을 때 왼쪽 백을 누가 볼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장호익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오늘인가 내가 기사를 보면서 서정원 감독이 고민을 한 게, 원래 김민우를 왼쪽 풀백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있었는데 권창훈이 나가면서 다시 그 생각을 수정을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맞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홍철이 없었을 때 경기력 알잖아요. 그리고 홍철이 돌아왔을 때 수원 경기력이랑, 그렇죠, 뭐 수비에 고질적인 불안이 많이 있었지만 안 풀리던 공격의 실마리가 홍철이 들어옴으로써 많이 풀리게 됐거든요. 아예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3백이니까 왼쪽 중앙 수비수를 양상민을 세우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둘을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 윙백은 많이 올려버리는 거죠. 아예 미드필더처럼. 그래서 이제 양상민이 넓게 벌려서고 양상민이 넓게 벌려서 생기는 틈은 수비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사실 수비만 놓고 보면 전술이야. 솔직히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맞게끔 쓰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좀 더 전지훈련이나 좀 연습 경기를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수들이 좀 나간 선수도 많고 새로운 선수도 많아가지고 그런 변화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포메이션을 들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막상 뚜껑 딱 열었는데 어 뭐야 이 추갈못 새끼들 이랬을 때 그쵸 우리가 여기서 백날 해봐야 내일 어. 내일인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그 모르겠는데 뚜껑이 열리죠 네. 내일이었다. 이랬는데 투톱 쓰는 거 아닐까? 내일인데 사모이 쓰고 막 그러고 사모이 쓰고 막 내일 뭐 하는데 연습 경기가 누구랑? 그쪽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뭐더라? 어디 리그 팀이었는데? 체코인가 어디? 스위스 2부 아 여기가 첫 경기인가? 내 목이 말라가 26일날? 어 FC 아리움 FC와 스위스 챌린지 2부 에? 스위스 챌린지 2부 여기가 첫 경기였나? 아 이거 중계해줄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원래 작년에도 요랬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아 작년에 아 작년에 중계 다 해줬어요? 유튜브로 중계 다 해줬어요 그랬나? 근데 유튜브로. 이렇게 그 전날 얘기를 안 해줬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날 그때도 당일날 페이스북으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페이스북으로 해서 녹화 뭐 중계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하니까 하겠죠 요번에 장비 갖고 갔겠죠 다 아무래도 뭐 거기서 지금 뭐 훈련하는 것도 뭐 찍고 이런 거 보면 다 가져갔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번 뚜껑 한번 열어보고 과연 얼마나 잘 될지 그, 진짜 예, 그 경기를 이제 또 보고 나서 또 한번 이거 녹음하면서 네. 좀 얘기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게 이제 리뷰? 리뷰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쭉 녹음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재밌는 방송인지 듣는 사람이 재밌는 방송인지 저희 저번에 회의 때 조금 이 듣는 화자를 약간 좀 라이트 팬? 입문하시는 분들 이분한테 좀 맞춰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좀 그게 좀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확실히 근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어떤 아는 형님이 가수신데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수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할 때 가수가 재밌어야 듣는 사람도 재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다는데 우리가 일단 재밌게 하고 어느 정도 해줘야 듣는 분들도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음에 좀 더 조절할까? 아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호흡을 좀 더 이렇게 심하게 하는 코너도 좀 있고 오늘처럼 가볍게 하는 아니, 막 썩은 게 그렇게 가볍게 하는 그래. 썩은 게 그래 그냥 형님 내가 그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오케이 옛날 개그만 아 그런 거 하지 마 어 뭐 또 뭐 또 코너 얘기 좀 할까요? 뭐 지금까지 아 잠깐만 지금 그 시즌에 대한 얘기했었죠? 시즌에 네. 대해서 이번 시즌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예상 그 그래서 좋을 것이다 우승 예상하신 분 그리고 좀 안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다는 정도가 뭐 좀 AFC 건가 그러니까 하이 스플릿과 상위 스플릿 사이에서 조금 다투다가 막판에 좀 상위 스플릿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정도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만원빵 아니 한번 어, 지금 여기서 내기할까요? 내기하죠 여기서 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와가지고 아, 그래? 확실하게 아니 제가 생각했던 코너가 그거였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올해 수원 해가지고 우리가 각자 시즌 예상을 해보고 거의 좀 상세하게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내기를 하거나 재미를 위해서 해가지고 시즌 중반이나 막판 중반에도 이렇게 되고 있다 점검도 해보고 막판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뭐 벌칙을 수행한다던가 내기를 한다던가 아니 왜 니 코너에 내가 돈을 쓰고 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뭐 내 코너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코너지 뭐 아 잠깐만 여기 아파트라 목소리 좀 다음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괴물님이 코너를 맡으시고 그 코너가 진짜 재밌게 가면은 그 코너에 약간 장이 되는 거예요 괴물님 잘 이렇게 해야죠 우리 팀이 이번 시즌이 최근 근래 들어서 굉장히 수비 쪽이 조금 안정이 될 정도의 전력을 구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거를 그렇게 약간 하위권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쵸 저도 근데 저도 하위권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저도 우승 경쟁 하는 거를 가장 우승 경쟁은 하지 않을까 막판까지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신규 영입이 많다는 거예요 골키퍼도 새로 왔고 율먼도 새로운 선수고 게다가 뭐 윙백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도 장호익을 제외하면 뭐 최성근이든가 김민우도 새로운 선수고, 조직 수비는 어떻게 보면 조직력이 중요한데 첫 초반에 분명히 삐걱대는 게 있을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중반까지 힘든 싸움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돼. 그러니까 저도 수원 팬이기 때문에 수원이 잘 되면 좋은데 걱정이 있어 저에. 단순 좀 걱정이 있다 이거. 수비 조직력 중에 절반은 사실 골키퍼 역할이 되게 크거든. 그게 이제 신화영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우리 골키퍼가 젊은 골키퍼가 둘이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걔네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오히려 중반까지 잘하면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상위 스플릿과 하위 스플릿 나누는 시점까지 그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신하영 골키퍼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사실 사진으로만 보면 되게 막 조금 안쓰러워 보이고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빨리 지금 있는 팀원들과 융화가 돼서 뭐 이제 형 동생이 빨리 돼가지고 이제 라인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리치면서 할 수 있는, 사실 그동안의 경기장을 보면 우리 팀 너무 조용했잖아. 그 키퍼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이런 일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리고 정성욱 때문에 그래. 정성욱 때문에 그거를 정성욱도 그런 거 없었죠. 콜이 우리가 옛날에 이훈재였을 때는 엄청 컸죠. 더블 소리도 들렸어. 주말에 경기를 딱 보러 가면 선수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쩌렁쩌렁하게. 근데 키퍼 쪽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많이 없어. 뭐 요새 양영모가 조금 소리를 치거나 뭐 노동원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영이 빨리 친해지고 그런 역할을 이제 이윤재가 가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 많은 이정수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구자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율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호익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그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것만 딱 잘 되면 정말 이제는 그런 우리가 허무한 극장골을 안 먹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허무했어 사실 이번 시즌. 몇 경기야? 작년에 제일 문제는 키퍼 쪽 막 그 끝이랑 처음이랑 끝 공격이랑 그거였는데, 올해는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작년보다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무슨 경제 끝까지. 아 그리고 AFC는 한 어느 정도? AFC는 완전 복불복이겠죠? 일단은 이스턴이 우리 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16강을 못 올라간다는 건 일단은 못 올라갈 확률이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야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언더독이 하나 있으면 그 리그판이 개판이 돼요. 그 종류는 그렇죠. 개판이 돼요. 일단 다 1승씩을 깔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의외로 이스턴이 어느 한 팀을 상대로 미친 경기력을 보였다. 그럼 진짜 이거는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정도는 안 되죠? 미친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건 아니면 뭐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조에 그런 팀이 하나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개판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략을 잘 짜서 한 팀만, 그러니까 나머지 광저우나 가와사키 둘 팀 중에 이제 한 팀만 확실하게 이겨주면. 걔네는 타겟팅을 광저우로 해야 되지 않나? 바로 옆 동네잖아요. 경기 누가요? 이뤄지는 게 광저우랑 그 홍콩 이스턴이랑 가까우니까 완전 가까운 완전 가깝네요. 예. 완전 가깝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하게 되면 걔네도 또 정서적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 걔네들도 어차피 광저우가 너무 세다. 실력 차가 너무 큰. 아 이스턴은 광저우가 약간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것 같은. 감독이 여자죠 이스턴. 근데 나는 이번에 중국 C리그 덕분에 그 요즘도 C리그라고 그러나? 요즘 슈퍼리그 아니라고 그러나? 슈퍼리그. 걔네들 덕분에 참 눈요기 고마워요. 고마워요. 땡큐지. 그러니까 이번에 태베지가 원래 제주 갈 뻔하다가 울산으로 가죠. 태베지가 아니라 누구지? 너 왜 그래? 아니야. 경기하러. 아 경기하러. 똑바로 얘기해야지. 아니 갑자기 태베지가 경기하러. 누가 오죠? 누가 왔죠? 되게 어디랑 해 걔네가? 상하에서나. 거기에 태베즈랑 유명한. 아무튼 뭐. 하고 우리도 이번에 오면 누구 오냐. 그러니까 광저우가 누가 있지? 걔 온다. 그거 그 AT 마드리드 있던 애. 아 걔 이름이 뭐더라? 마드리드? 갑자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잭 마르티네스. 아 마르티네스. 잭슨 마르티네스. 네. 하고 리버풀 거절하네. 네. 하고 난 우리가 작년이었나? 에릭슨 감독 본 게? 작년이었나? 아 내가 살다 걔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번에 광주에서 빅여김 판은 있을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해 마음껏 해 막 혼나지 근데 함해지망 얘기 나왔었어요. 지금 그 슈퍼리그가 바뀌었잖아요 규칙이. 네. 세 명으로.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추가형이 없을 것 같다던. 그렇게 하는데 AFC에서는 시진핑이 한마디 한 게 있어가지고. 네, AFC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그건 되잖아요. 세 명의 아시아 3 플러스 1은 되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그 정도 자금력이 없는데 옆 동네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의 그 팬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단 제발 좀 이번에 C리그에서 슈퍼리그에서 뭐 호날두도 좀 데리고 오고 씨발 뭐 메시도 좀 데리고 오고 뭐 하메스 뭐 그것도 데리고 한번 보고 얼마 좋아. 아니 저 그래서 항상 저희가 중국 팀이랑 붙을 때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네임드가 별로 안 왔어요 저희 빅보드에. 그러니까 저번에 좀 아쉬웠는데 또 올해는 하필이면 광저우랑 붙는데 광저우가 좀 약한 느낌 다른 그... 팀에 비해서. 맨유가 루니 몸값을 1885억인가로 책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뉴도 인터뷰에서 보내주겠다 뭐 오퍼가 있으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분석이 그거더라고. 이제 돈 맛을 봤으니까 중국에서 찌르려면 이 금액으로 찔러라. 이거는 중국용 몸값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가져가려면 중국에서 가져와라.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매물을 중국 이제 어느 팀에서 혹시 갖고 가겠느냐. 그리고 루니가 갈까? 탈모 때문에 안 갈까? 안 갈 것 같은데. 아, 루니가 간다라고 하면 진짜 아, 그 부분. 뭐 어쨌든 뭐 역대 K리그 최고의 네임드는 우리 옆 동네 가빌란이었는데. 가빌란 어떻게 됐죠? 집에 갔어. 잘 갔어요? 스페인. 갔는데 잘했나 모르겠네.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제요? 작년에? 작년에 없었죠. 재작년 뛰고 작년에 재작년은 그 시시. 아 맞다 시 아 헷갈렸네. 시시 맞아 뭐 부상도 있고 그러면서 경기도 잘 못 나오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아 남의 팀이야. 우리 팀도 우리 팀. 아 이제 뭐 곧 그 레알 갈 친구 하나 있잖아. 누구요? 조나탄. 아 조나탄 가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둘이 호나우도랑. 그러니까 사실 나는 2014년이 되게 아까웠어요. 2014년이 너무너무 아까웠던 게 대세가 중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아마 그때 우승도 가능했을 것 같다는 게 계속 드는 거지. 저도 그때 그러니까 이제 대세를 위해서 팀 전술을 다 맞춰놓고 그게 이제 잘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딱 대세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점이 6점 차를 우리가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매부간테를 매부를 상대로 이제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거지만 한 번만 매부간테 한 경기만 이겼으면 우리가 다득점에서도 우리가 그렇지. 앞섰고 그랬는데 그 한 경기를 못 이겨가지고 계속 호위무사 소리를 들었던 거지. 그때가 제 기억에 대세 떠나고 나서 마지막에 상위 스플릿 가가지고 아마 마지막에 1승만 했을 거예요. 5경기 중에 1승만 건졌는데 그 1승이 매국전이었어. 마지막 전 오히려 그때가 2위도 못하냐 하다가 마지막 한 경기 그때 카이브의 원더걸로 그 기억력 좋으시네. 그날 그 뭐야 우리 성남이랑 할 때 권창훈 완벽한 골 날아갔잖아. 아 맞다. 아 그거 네. 옆으로 그거 그거하고 그날 마지막 경기가 이제 염균이 골로 이제 그 매북이 저주하는 애들이 다 골을 넣은 거지. 매북 피들이 다 한 거지. 그 이제 그러고 나서 나 그날 비도 오고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나 그냥 안 간다 하고 안 갔는데 그날 이제 뭐 어떻게 까이오가 넣고 엔석에서 뒤로 돌아가지고 오오렐레 하고 그랬던 거를 내가 들어가지고 그때 정대사랑 염균이 그 시절에 진짜 케미가 좋아가지고 진짜 일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대세 떠나면서 영기훈이 그때 아마 각각각 그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정대세를 되게 싫어했죠. 근데 영기훈이 딱 후반기 정대세 떠난 다음부터 약간 좀 힘을 잃었었죠 생각.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우리 2016 시즌 시작할 때는 진짜 참담했었다. 아무래도 했었던 거지. 아무래도 했던 거고. 아니 나는 거기서 조금만 하나만 더 거슬러가면 정대세 나가고 나서 그때를 생각하면 서정진이 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소년 과장이었다니까. 소년 과장. 서정진이 탑에서 그러던데. 서정진 탑 쓰고. 그러니까 자기도 아마 그 자리 원치 않았을 건데 나와가지고 팬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지. 아 근데 서정진 잘한 경기도 몇 경기 있었어 진짜. 서정진의 그날이 있잖아요. 그 메시너리. 어 피레처럼. 막 이렇게 도는 거요. 턴 공철로 보내놓고 혼자 돌아가지고. 아니 뭐 혼자 개인기가 일단은. 자기가 개인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야챔에서 호주랑 했을 때 그때 그 누가 봐도 지는 경기였는데 멱살 잡고 했잖아 그 경기. 그리고 서정진 잘했다 진짜 잘했어요. 진짜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저는 오늘 야, 이 시간에 사장님한테 카톡이 온다. 서정진이 이번에 남았잖아요. 예, 재계약했죠 얼마. 서정원 감독의 강력한 요청. 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고 악사만 대표님? 소문이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과연 이제 근데 그럴 만한 게 오른쪽에 자원이 없으니까 없어요. 걔라도 옮겨놔야죠. 아, 그런 이게 아니었으면 이게 아니었으면 강력한 요청이었으면 제 생각에는 더 네. 근데 서정진이 몇 년 전에는 진짜 국대도 그렇죠. 지금 하고 그게 있어요. 국대 데뷔전이 되게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이 어시스트인가? 네. 그랬을 네, 거예요 아마. 빅버드 에센스. 그러니까 서정진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한번 했었던 사람이고 임대가서 안 터진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하자면 내 기대치는 만약에 서정진이 우리 우측 윙으로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이제 서정진이 소년가장 할 때보다 멤버가 일단은 득점력이 진짜 좋은 조나탄이 있고 그렇죠. 왼쪽에는 우리 영기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원에 누가 설지 모르겠지만 산토스도 있고 김민우도 있고 이제는 우리 팀에서 막아야 할 자원이 뭐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서정진한테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일단 기대는 하고 있어요. 시즌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시즌 전이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그런 모습이 2012년이었나요? 걔가 이제 우리한테 온 게 12년이었나요? 13년이었나요? 그때 12년. 뭐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소년과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혼자서 정말 팀 끌어올리고 염기훈 군대가 있는 동안 그렇죠. 그럼 둘이 좀 염기훈과 서정진의 케미를 기대했던 게 염기훈이 크로스가 좋고 서정진은 약간 돌파하는 형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좀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반박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염기훈이 없었고 서정진이 이제 했다 할 때는 김두현이 있었지. 그러니까는 공격의 루트가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그러니까 김두현이 공간을 마련해주면 공간으로 뿌려주는 거였는데. 완전 다른 축구. 그때는 뭐 하다못해 뭐 스테보도 있었고 뭐 라돈치치도 있었고 뭐 그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도 좀 다른 게 염기훈은 절대 크로스만 좋은 선수는 아니고. 맞아. 염기훈이 제일 무서운 게 사실 개인 돌파 1대1을 네.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하는 선수니까 또. 그게 딱 보이는 게 경기장에서 보면은 TV에서는 오히려 잘 안 보이는데 경기장에서 보면은 염기훈을 막는 수비수는 손을 쓰지 않는 이상에는 못 막을 K리그 내에서는 못 막아요. 나는 그 예전에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잖아요. 근데 염기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까이고 있는 거야 인터넷에서. 아 인터넷. 그래서 그 이게 현장에서 보는 거랑 중계로 잡히는 거랑 확실히 다르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아직도 진짜 인터넷 보면은 염기훈이 진짜 너무 많이 까이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거는 뭐 사실 나는 그것도 이해하는 게 뭐 다른 팀의 팬들이면 뭐 아니면은 뭐 모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뭐 룰동 까듯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까는 거에 대해서는 뭐 뭐라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요즘은 많이 저는 그런 거 오히려 요즘에 많이 못 봤는데 한 2-3년 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2-3년 전에는 되게 핫했는데 그때는 아, 인정하는 까야 될 뭔가가 필요한 거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이동국 같은 타입이 된 거죠 그냥. 리그의 늙은 고목 정도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다 좀 인정하기 시작한 거 같아요 이건 좀 팀들도. 네, 어쨌든 간에 까는 사람들은 축구 안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 선수단 내부에서도 젊은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 우리 염기훈 주장을 굉장히 신뢰하고 실력으로도 못 갈 선수 그 다음에 정말 배워야 될 선수라고 선수단 내부에서도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같은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거는 뭐 그 선수의 지인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 네, 그, 그 선수의 지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사석에서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규훈에 대해서. 지금 몇 년 연속 주장이죠, 올해? 이제 4년. 4년. 최초잖아요, 4년 연속. 4년. 사실 최초인가요? 사실 오히려 나는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나도 신기한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더 이상한 거고. 그거는 뭐 크게 이렇게 뭐 우리가 와 4년 연속 주장이다 뭐 이럴 만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하고 있는 투표로 바뀌어가지고 선수단 투표로 바뀌었잖아요. 주장 예전에는 임명을 하려다가 선수단 투표로 바뀌었는데 선수들이 4년 연속 뽑혀줬다는 게 좀 중요하다. 아니 나는 사실 뭐 그것도 그렇게 난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이거는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사람이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곽희준은요? 띄엄띄엄해서 그런가요? 희주가 한번 주장을 했었었는데 한 번이요? 예. 근데 그의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려왔죠. 근데 왜 곽주장 좀 곽대장이라고 곽대장이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선수들은 나와도 진작에 나와야 되는 거라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수원 내부에서는 그래도 큰 뭐 그 중 하나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인정을 하는 거야 뭐 당연히.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있어요. 우리 팀 생긴 거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20년밖에 안 됐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리그가 샤오미 시작했으니까 뭐 그 정도 된 거지. 별도 4개나 따고 맞게 된 거지.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 정도 성공까지는 아직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좀 더 커나가야 될 팀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리그 선두하는 어쨌든 몇 년 절고 있긴 하지만 리그를 선두하는 팀 중에 하나이긴 하고 일단 뭐 팬덤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치. 하고 뭐 최근에 뭐 이상한 것들이 뭐 자기네들이 맞네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건 뭐 별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인 거고. 하고 어쨌든 우리는 수원 안에서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고 우리 놀이터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이야기만 하고 우리 생각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남의 생각 뭐하러 남의 팀은. 네, 지금 우리는 막 우리 느낌에 취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얘네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이걸 이제 마법처럼 편집해가지고 한 20분짜리 마법처럼 편집해서 한 20분 맛보기 걱정되는 게 말이 저희가 지금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아니 뭐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닌 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거.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듣고 있으면 뭐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다뤄줬으면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충분히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걸 보고 반영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지메일을 받으니까요. 지메일에 공통 계정 하나 파가지고. 그쪽으로 제보를 받든 뭐 하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익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구단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예민한 얘기를 하면 위험하죠.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개인인데. 그래요? 하긴 뭐 위험할 건 없죠. 그럼 우리가 솔직히 구단에 위험한 얘기 할 만한 게 뭐가 있어? 하고는 싶은데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안 좋은 얘기 해도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얘기들이지 그게 뭐 구단을 공격하려는 건 아니잖아 저희가 또. 나는 우리 구단 좋아하니까 시즌권도 사고 시즌권도 사고 유니폼도 사고 MD도 다 사고 그러는 거지 뭐. 그 차량 스티커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건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지. 아 그게 차량 스티커가 작년에 나왔다가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그 청백적색으로 말고 그 뭐 은색으로 해가지고 아니야 그 작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 몇 년 됐어요? 아니 작년 초에 판매한다고 판매를 했어요. 했는데 첫 경기 때 판매를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두 번째 경기 때 사러 갔어요. 근데 판매를 중단했대요. 그 중단한 이유가 그 스티커에 누가 손을 뱉나 봐요. 아 그래? 네, 은색 이거 방패 엠블럼 네, 그거 아니야? 네. 그거 몇 년 전에 팔았어. 나 노트북에 그거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또 팔았는데 옛날에 그 중단을 해가지고 제가 사러 갔는데 얘기 들은 게 누가 손을 베가지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아 나 그 주유구에 되게 붙이고 싶은데. 저도요. 딱히 주유구에 붙이기 딱이었어요. 나는 차 바꾸면은 나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예전에 그 HP 노트북에 가운데다 이만큼 해놨고. 그래서 때깔라 차이 그랬어. 그건 우리가 볼 때는 때깔라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뭐지? 뭐 아무튼 자 뭐 녹음한 지 한 시간이 훨씬 훌쩍 넘어갔는데 지금 녹음한 지는 1시간 38분. 아 이거 많이 건질 게 있을까? 갑자기 이렇게? 첫 녹음이니까 약간 그냥 날 것으로 올려보고 아, 네. 어차피 저희 여섯 명만 들을 수도 있고 수불미에서 이제 해리스님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은 좀 한 몇 분 들으면서 아마 그 수불미에다가 누가 또 제목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얘기하겠죠. 이거 팟캐스트 들어봤음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뭐 리스니가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다면은 그 카테고리를 갖다가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거기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시판 하나 만들어주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객점도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그냥 메인 그것도 사실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파는 게 낫겠네. 왜 스블미 아이디랑 이거랑 좀 별도로 가려고 하냐면은 예전에 그랑블루 게시판 구 게시판도 그렇고 좀 번창하는 커뮤니티가 망에 끈가는 지름길이 네임드가 생기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임드가 생기면은 네임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정치적 일이 돼버리고 그러면 내분이든 뭐든 되고 어떤 데는 뭐 현피하면서 막 이렇게 되면서 뭐 침묵질하고 뭐 하고 하면은 현피? 네 만나서 뭐 저기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 그냥 나 야라고 부르라고 했던 게 내 그거에 대해서는 안 밝히고 싶었던 그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아니 뭐 됐어요. 우리 뭐 언제 그만할지도 모르는데 뭐 얼마나 뭐 네임드가 되고 나중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뭘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요거만 정합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 뭐 할까요? 다음번 녹음 때 아마 이제 이 경기를 좀 볼 테니까 경기 본 거 가지고 이제 리뷰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음 시즌 전망 한번 해볼까요? 네. 만화방 내기? 예. 그걸로 한번 해보죠. 다음 각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해오셔가지고 공도 준비하고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예. 몇 위 정도까지 할 것 같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확실하게 좀 재밌게 내기가 되니까는 뭐 그거에 대한 이유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는 자세히 얘기하고 뭐 이제 뭐 다음 시간을 또 하게 되면은 약간 좀 무인승차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코너를 짜거나 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돌아가요. 나는 많은 거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누군가가 그냥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툭툭 던지고 빠지거나 그것만 하는 거고 아 좋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오늘 이제 처음 녹화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목소리들이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나도 그렇고 좀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여기 옆에도 애가 살고 위에도 애가 살고 그런 때문에 이게 톤을 전부 다 이렇게 조금 좀 낮춰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하고 오케이. 하고 톤이 너무 높으면은 우리가 이거 마이크를 일단 톤이 낮으면 상관없는데 톤이 높을 때 그 방송을 들으면 항상 이 거리 조절에 따라서 갑자기 소리가 빵 커지게 나오고 쫓아게 나오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 그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생각보다 아까 할 수는 있는데 다 들어야 되잖아 그 하려면 그 네일의님이 오늘 제일 그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저기서 얘기하고 저 멀리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가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배가 나오는 거네. 이게 마이크가 좋은 거면은 멀리서도 잘 이렇게 되거든요. 딱 어디 거리에서 해도 똑같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마이크는 아니어가지고 네. 예, 좀 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이거 장비 혹시 추천해 주실 분 있으면 예, 여기까지 예 같이 하는 거죠 뭐 그분도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코너를 좀 나누면서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은 훨씬 좋겠다 근데 예. 나도 이게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되게 중구난방이고 정신없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네요.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듣는 입장에서 이제 얼굴을 안 보면서 듣는 입장에서 또 어떨지 모르겠고 좀 힘들 수도 있죠. 네, 누가 누군지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누가 누군지 알 필요 있나요? 아니 내가 솔직히 여기서 제일 잘 생겼는데 듣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래. 아 그리고 이제 리뷰 같은 것도 저는 리뷰를 만약에 이제 수불미나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리뷰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읽어드리는 그래가지고 좀 수원에서 진짜 리뷰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추려보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리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잖아요 뭐 우리 종마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게시판에 있는 뭐 몇 분 몇 분 또 계시고 예, 예. 그런 분들이 그런 리뷰를 써주면 우리도 그걸 보고서 아 이런 식도 있구나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또 나는 다른 의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해서 뭐 길게는 아니고 뭐 한 10분 15분 정도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야 않을까요? 이제 시즌 시작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좀 뭐 자기들 생각들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어련히 이제 또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주실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코 그분들이 개인이 올리는 거라고 해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니까 엄청 정성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몇 그 한 페이지 쓰는데 시간을 엄청 드릴 텐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오늘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걸로 파악이 되고, 일단은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이제 또 설인데, 그 설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이후에 한번 더 모여서 네.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오늘보다 가다듬어진 모습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두서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이거 오늘 한 거를 한번 들어보면 더 이 생각이 딱 될 것 네. 같아요. 아, 좀 이랬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은 나도 그렇고 한 사람이 말하는 거를 너무 길게 텀을 쭉 가져가는 거는 조금은 좀 자제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평소에 이제 머릿속에 그거를 요약을 그렇지. 지금 오늘 좀 했던 얘기 또 한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원론으로 계속 돌아가고 또 같은 얘기가 이렇게 돌았다가 한 또 10분 뒤에 또 돌았다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조절하는 게 이제 조금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그것도 딱딱 맞춰서 하려고 하기보다 서로 좀 이게 이것도 하나의 팀워크 같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팟캐스트는 예, 그죠? 아 뭐 아 여기 네이르님이랑 화수성 종만님은 이제 방송국 주신 학생 때 학생 때 그냥 그거 이름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고 아, 처음이죠 팟캐스트 이런 건 처음이고 네 즐거웠네요. 네 조금씩 이제 한번 좋아지는 모습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네. 그러면은 오프닝 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면서 네. 우리 블루인즈를 위한 팟캐스트 제발 수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예, 재수들이었습니다. 아, 우리 재수들은 앞으로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블루인즈를 위한 다양한 토크를 매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하면서 네, 마무리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 깔리고 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